아리마 라이데이 일본 교토 불교회 리사장을 명예단장으로 하고 미야모토 이메이 쇼인지 대승정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불교계 대표단이 10월 31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이 밖에 대표단은 주체사상탑과 과학기술 좋은 당, 동명왕릉 등을 참관했습니다.